이렇게 널 만나기 오래 전부터 누군가 내 옆자리에 있어주길 바래왔어. 'Cause you and I 눈빛이 마주친 순간 시간이 멈춘 것처럼 운명처럼 그렇게 시작됐어. 마음속에 빈자리를 채워주길 바래왔어.